마니아 오랜 마니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행복하다는 정말 잘 지낸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닌 거였니 무슨 일인지 말을 좀 해봐 항상 그렇게 잘 웃었던 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기만 하면 난 어떡해 그간 널 울렸니 내 사랑아 나를 떠